날강도 미제가 계속 무모한 군사적 대결망동에 매달린다면 비참한 파멸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 최근 미제가 북침 핵전쟁 도발 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면서 남조선 영구강점 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지난 64년간 서울 용산기지에 둥지를 틀고 앉아있던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8군 사령부를 경기도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노름을 벌려놓고 그에 대하여 요란스레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신뢰이다. 7월 11일 남조선 강점 미 8군 사령부 청사를 경기도 평택의 험프리 기지로 옮긴 미제 침략군 놈들은 괴뢰 정부와 군부의 우두머리들과 늑다리 극우 보수분자들을 비롯한 숱한 어중이 떠중이들까지 불러다 놓고 새 청사 개관식이라는 것을 벌려놓았다. 이날 남조선 강점 미 8군 사령관 놈은 그 무슨 환영사라는 데서 총 107억 달러의 건설 자금이 투자된 평택 미군 기지는 미국의 해외 육군 기지들 중 최대 규모라느니 기지 이전으로 미군의 방어 수준과 전투 준비 태세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시덥게 죄쳐댔는가 하면 한미동맹의 공고성을 과시한 또 하나의 사례로 된다고 주구들을 추워주면서 기자들에게 기지 내부까지 공개하며 허세를 부려댔다. 미 8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 문제로 말하면 미제가 우리 군대의 장거리 포병 화력 타격이 두려워 남선 강점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한강 이남 지역으로 이동 전개하기 위해 2003년부터 괴뢰들과 모의판을 벌려놓고 추진해온 것이다. 미제는 당시 현재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북의 장사정포는 240mm 방사포 200여 문과 170mm 자행포 150여 문이다. 한 시간에 5,000발이 넘는 포탄이 인천과 려주는 물론 서울까지 떨어진다. 만약 전쟁이 개시되면 하루 동안에 1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용산기지를 한강 이남의 평택기지로 옮겨야 한다고 괴뢰들을 다몰아댔다. 괴뢰군 따위는 죽어 자빠져도 지놈들만이라도 살아남아보려는 어리석은 흉심에 따른 것이었다. 2013년 박근혜 역적 회당이 집권하자 미제는 때일을 만난 듯이 평택 미군 기지를 확장하여 미 8군 사령부를 비롯한 미제 침략군 부대들을 옮기는 문제에 합의한 후 중대 대대급 단위 구분대들을 은밀히 이동시켰다. 이번에 미 8군 사령부의 이름으로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들어선 평택 미군 기지는 2020년까지 건설이 끝나게 되며 그 면적은 무려 1470만 평방미터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로 된다고 한다. 미제가 북침전쟁의 돌격대의 선견대인 남선 강점 미제 침략군 8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 노름에 대해 크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것이며 괴뢰 호전광들과 야합하여 한사코 우리와 대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 패거리들이 괴뢰들에게 그 무슨 안보 무임승차론을 떠들어대며 미제 침략군 유지비를 올리라고 강박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남선 강점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더욱 강화하여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조선 반도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힘이 교차되는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여기고 남조선에 틀고 앉아 전조선을 강점하며 나아가서 세계지폐의 야망을 실현하자는 것이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미제의 대아시아 정책 목표이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오늘에 와서까지도 구태의연하게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죽음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노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대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대해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데 바로 미국의 비극이 있다. 일단 명령만 내리면 우리 군대는 하늘을 뒤덮으며 쏟아져 내리는 불우박과 같은 멸적의 일제사격으로 미제 침략자들을 모조리 경멸소탕해버릴 것이다. 우리 군대의 제1차적인 타격 목표로 되어 있는 남선 강점 미제 침략군 기지들은 평택에 있든 부산에 있든 우리 장거리 포병들의 무자비한 섬멸적 화력 타격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미제 침략군 기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우리 군대의 화력 타격 효과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미제 호전광들은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남선 영구강점 기도를 버리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미제 호전광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선이 틀고 앉아 무모한 군사적 대결망동에 매달린다면 비참한 파멸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7월 14일 판문점.